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정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능숙한 조직정치 사업과 이신작측의 모범으로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크게 공헌한 림정환, 최영덕, 리윤길, 허성길 동지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516호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